Can I get your attention, baby girl? Let me tell you something, hold on, wait a minute. 절대 깰 일이 없어, 너의 믿음 부족해. 말로만 표현하기는 like the ocean. 널 향한 사랑이 깊이는 너와 I. 너와 밀마다 깨고파 난 너의 향기 배 두 팔로 감아. Wanna love you like there's no tomorrow. 당연 바라지 않아. 그냥 있어도 내 가슴이 자연스레 널 향해 뜨거웠으니 모르는 척 넘어가줘. 난 부끄럽지 않게 날 안아줘. 날 안아줘 빈틈없이 마인 도핀 파스텔톤 필름 덮인 노빛 Green Green 유토피아나 날이 더 칠해온 이상 세계로 악법적인 더빛 둘의 싱그런 스텝 마치 봄의 white 오션 뷰 스펙트럼 한 폭의 프레임 데자부처럼 눈이 진 돼 어젯밤의 꿈 한 여름밤의 꿀 달콤 my boy 너무나도 달달해요 그대는 어쩜 미리 질리지가 않죠 이대로 잠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Can you feel me burn it up? L.U.V. 달아올라 올라 오늘로 You